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만 생각나는 것 너의 탓이 아니라 미운 나의 마음이요 잊으려 애를 쓸수록 더욱더 생각이 나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나의 바보 같은 마음 기다리겠어 기다리겠소 난 기다리겠소